In my world 보이지 않는 곳에 그곳에서 살고 있지 In my world 언제나 환한 미소로 날 보며 웃어주던 사람들과 So let's fly Just you and I Don't cry No, I don't cry 난 이렇게 항상 네 곁에서 노래 부를래 넌 그렇게 지금처럼만 날 바라봐줄래 난 눈을 감는 그날에도 다시 태어난대도 너와 In my world 너를 감싸 안은 채